I want you to find me and save me. 내 꿈들과 한없이 원한 모든 것들은 내 추억의 친구로 되어가. 전혀 믿기지 않아. 소리 짓지만 돌아오는 건 그냥 가라는 말 그 한마디. And 나는 손을 모아 바보처럼 가만히. I'm sorry. 어느새 첫 비행에 따라왔던 눈들과 그림자 같은 기대에 맞추지 못했어. 돌아선 시선 속 살며시 미소를 짓지만 아무도 모르게 뒤틀려버린 내 속. I'm sorry. 너와 함께 날아가.